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인물 열전은 오늘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고린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을 오늘 마지막 인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나눴는데 성경인물 열전을 한 의도는 뭐 인물들을 공부하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 죄인인 인간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 그 두 얼굴은 어떻게 조화될까? 또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은 그 안에서 무엇이 승리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들과 한번 교차시켜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비춰지고 또 치유되고 또 새롭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긴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내닫고 있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는 여호야김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습니다. 33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재위했는데 단 하나의 왕조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라는 그 왕조를 잇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북왕국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지만 남왕국은 왕조가 바뀌잖아요. 20명의 왕이 재위했는데 그 중에서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비유하면 조선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몰라도 됩니다. 저는 이제 조사하고 왔으니까 알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 중인, 명선, 광인여연, 숙경년, 정순원, 절, 고순 하면 그래도 몰라요. 27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양은, 왕은 그 27명 조선에서 고종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종 말기나 고종 때쯤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 급전직하, 또 뭐예요? 백척간두, 뭐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때 부르심을 받고서 어떻게 활약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역할만 했어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특별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졌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따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왜 못 따져요? 선생님에게도 따지고 나라님에게도 따지는데 하나님에게 왜 못 따져요?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연구하는 생명의 비밀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생명 자체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향해서 제가 따지고 원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모순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학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시비 걸듯이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발견해 갈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구도적인 것과 같아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느끼기에 모순된다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도하고 발견해 갈 뿐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야단치듯이 따지고 마치 리처드 도킨스 붙은 만들어진 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그냥 막 갖다 던지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냥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왜 이래요? 그건 그냥 불신앙인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막 따지는 것과 같아요.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말발굽아래 그들이 짓이겨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영자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으로 전락할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패배했다고 여겨질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발견하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쳤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은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들이 잘못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죽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유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의를 자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불의를 묵인하시는지 왜 거기에 침묵하시는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악을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박국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자초한 고통이니까 뭐 그래 싸다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와서 하는 짓이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상식적인 도덕성을 무시하는 잔인하고 무정한 행위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 불신앙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 하박국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와서 유다 백성을 짓이겼습니다. 눈을 빼고 그리고 뼈를 뚫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임산부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대답은 무엇일까? 라고 하박국은 고통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독일에 사시면서 한국이나 다른 데서 아마 그런 질문들 받을 거예요. 독일 테러가 요즘 많은데 안전한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행을 보내고 또 교환학생을 보내고 또 유학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벌써 세월이 흘렀지만 대구에서 그 지하철역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그 중에서 희생당한 한 청년은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혼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서 선교사 되겠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남아공인가요? 가서 선교훈련 받고 봉사활동하다가 돌아와서 그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경상도 말로 소위 난리를 지겼어요. 다 나와 그런 거죠. 니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저 화마 속에서 하나님을 의롭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테러의 무리들이 이제 성당과 교회도 만만하게 보고 막 공습을 해대는데, 폭탄을 터뜨리는데 말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은 콘스탄틴 황제 때처럼 그냥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왜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영자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것, 기다림은 야속한 것, 기다림은 책임을 모면하는 것, 기다림은 보장이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짝사랑하고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다이나믹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였던 칼바르트는 로마서 8장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는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창조하시고 품에 품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들어 주시느냐고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주셨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망하면 뭐가 생겨요? 뭐가 와요? 당연히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신은 왜 침묵하는가? 뭐 신은 전제하는가? 우리에게 신이란 작업과설은 필요한가? 뭐 현학적으로 생각하면 죽였다 살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짝사랑하고 기다리시고 내 작은 한숨, 내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느낄 때 갑자기 그게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간 롯의 가족처럼 말이죠. 독일에 있는 여러분을 테러 때문에 걱정하는 한국 가족들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데려가는 것처럼 보일까? 그런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암으로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조사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데려가시는가? 바보 의사 안수현이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을 때에도 똑같은 조사를 누군가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이는 왜 미리 데려가셨는가? 답을 모든 사례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릴 자격도 없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의인의 고통도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어머니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기생물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숙주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는 우리 십자가 주님의 아픔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같이 목이 마르고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그 가운데 남은 의인들도 그 고통을 함께 져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그대는 이 일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들의 고통과 불신앙을 아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고통과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져야 될 고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지각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됨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탄 비행기가 나 때문에 이 비행기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고통과 또 고난 앞에 언제나 봉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따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수명뿐입니다.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존귀한 열매들입니다.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동체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고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도 함께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바꾸고 치유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말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을 살리는 열쇠는 개인의 순결함과 그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박국에게 그렇게 응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진실하게 살려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인이 누구길래요? 의인이 누구인가요? 하박국은 의인의 기준을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수탈하고 착취하는 강자와는 달리 힘도 없는 약자, 이방인들에 대하여 선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인가요? 그러나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봤지만 그들 안에 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 안에 내연하는 증오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를 보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인데 가정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 아,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쓰담쓰담. 제 아내는 저는 제 남편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토닥토닥. 그럼 가정사역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완벽하니까 집에 가세요. 그럴까요? 씩 웃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캐보면 다 나오는데. 네. 각자 따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 가정에 골문 문제가 많을 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Shine tricked. 보이는 것은 때로 우리를 속이죠. 문제는 내면이죠. 예. 의롭다함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겉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그가 천사인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와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민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선을 찾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고통받으시는 사랑, 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었어요. 의인이 왜 고통받느냐고? 의인이 누구냐고? 바로 그 주님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신, 값없이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영혼이, 그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의인이 얼마나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한 생명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넣겠다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핵하고 세상의 정의를 주판알로 튀기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한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붙들어라.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기독교는 개인 종교네요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내려도 좋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지 않으세요. 저울에 달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을 살리려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의 깨달음의 자의식은 그것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의 역사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 글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쓸모없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린 하나님의 기다림과 짝사랑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제가 믿는 성경이고 제가 받은 복음입니다.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전율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이 600년 도읍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초토화한다고 해도 백향목 성전이 불타고 견고한 성벽이 열리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된다고 해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리라.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테러의 소문들이 들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직장에 막막한 소식들이 들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임하고 내가 탄 비행기는 갑자기 길 위에 흔들리고 그리고 연료는 떨어져 가는데 착륙할 공항은 안전하지 못해서 착륙을 못한다고 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 세월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 인생은 영광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있는 것보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이 내게 기쁨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고백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 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근심과 한숨의 옷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예배를 질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식 잘 되고 통장 계좌가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고, 아니요, 그 길은 불신앙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구속자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또 열매 맺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안 난다. 세용지마, 운칠구삼.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누가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사와 평안을 막으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복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역방향으로 흘러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루트를 하나님 우리가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허용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다리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영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며 오늘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다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고통받는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인내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의 지혜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와 함께 깨어있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서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오늘이며 나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